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늘한 여름이 스무 날째 계속되고 있죠. 시원해서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름은 역시 푹푹 쪄야지 제맛이 나는 건데 한여름 같지 않은 날씨 어째 좀 수상하네요. 날씨 탓일까요? 도둑질한 돈을 길에다가 뿌린 이상한 강도도 있고요. 또 보궐선거의 열기는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레이크 없는 벤츠. 전직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통해서 검찰 조직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지요. 그 쓴이는 검찰이 정치의 청소부 또는 망나니 역할을 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떠세요? 서늘한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고백 같지 않으세요? 요즘 날씨와는 정반대의 그런 느낌을 주는 노래죠. 끈적끈적하고 지루한 그 한낮의 여름을 연상시키는 노래, Summertime. 영화 인디언 러너 중에서 제니스 조플린의 노래였습니다. 31번째 역시 두툼한 편지를 보내주신 대구의 서영무 씨, 잘 들으셨겠죠? 자, 오늘이 바로 그 수학능력, 대입 수학능력고사가 딱 2주일 남은 날입니다.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FM 모닝쇼, 그 김현주 씨가 진행하시는 프로 있잖아요. 딱 듣다가 거기에서 고3 학생들의 그 울먹이는 것 같은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싶어서 아침에 그 고3 때 일기장을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 들춰보니까 순전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뭐 도피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자, 뭐 나는 한다, 뭐 하자, 뭐 온갖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한 그런 구호가 가득 적혀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 상황에서 무척이나 도망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어쩌면 자기 최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전부 힘내시고요. 그렇게 모두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보십시오. 자, 2주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친구 인순이와 함께 고3 여러분 모두에게 힘내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는 박수영 양, 구로일동의 강병윤 군, 서울 용산구 용문동의 임혜진 양, 광주 서구 화정일동의 신재철 학생, 그리고 짝봉석이 여자친구 순경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대구 만촌 2동의 홍정호 학생, 서울 압구정동의 강지선 학생, 여러분, 이 고3 수험생 여러분 모두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나인넷플릭스의 테마 I do what I do, 존 테일러의 노래입니다. I do what I do. That.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껏 오리 3마리 5553과 함께 노래사냥을 떠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700-5553. 음악 퀴즈는 700-9993.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소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래도 내 사소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8788.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를 넘어서는 디즈니 최고의 역작 알라딘.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서울음방. 바비 Can you hear me? I'm in the spot, Bobby, I see you. You're right over the airport. Mike, can you hear me? Take care of Shane. Take care of Mom. Bye, Mike. Phil Fruit Jar and Miguel. Son of a gun, we'll have big fun on the bio. 영화 라디오 플라이어에 삽입된 헹크 윌리엄스의 곡 잠발라야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그 귀여운 목소리는요,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동생 바비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것, 그것은 인류가 우주에 발을 들여놓은 뒤 무수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일이죠. 다빈치의 꿈이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대중항공교통의 시대가 됐는데요. 이 영화 라디오 플라이어는 못된 계부 그리고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이것에 자신들의 모든 꿈을 건 두 어린 형제의 얘기지요. 오래전 언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서 멀리 날아갔다는 한 소년의 얘기를 믿고 있는 두 형제. 이 두 형제는 라디오 플라이어라는 어린이용 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기도 하죠. 술만 마시면 자신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형제가 아끼는 개까지 죽이려 한 계부. 하지만 그를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린 형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형은 학대받는 동생을 라디오 플라이어에 태워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형제는 낡은 모터를 고치고 날개와 연료통 이런 것들을 바쁘게 설치하지요. 그러던 중에 계부가 라디오 플라이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자 형제는 서둘러서 비행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 언덕에서 동생이 탄 라디오 플라이어는 날아갑니다. 밤하늘 저 멀리로 날아가죠. 아주 뭉클하고 또 감동적인 가족 영화 라디오 플라이어. 이 영화는 그 하늘을 날아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끝없는 비행 욕구,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명작이죠. 하지만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이 드디어 현실로 옮겨지고 또 하늘을 통한 대량 수송도 가능해졌을 때 하늘은 더 이상 언제나 아름다운 그런 꿈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죠? 인천 남동구 간석 2동의 이유선 씨 생일 축하곡으로 제가 띄워드린 곡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재즈 리듬이 아주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영화 에어포트의 러브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70년 에어포트로 시작을 해서 에어포트 75, 에어포트 77, 그 뒤에 에어포트 80을 끝으로 막을 내린 영화 에어포트 시리즈. 이 영화들은 대량 항공교통시대의 총아인 전보 여객기, 이 비행기가 겪는 참사를 상업 영화의 한 장르로 발전시켰습니다. 전보기, 하늘의 궁전이라고 불리우지요. 300명이 넘는 승객들은 지상에서와 똑같이 안락하게 여행을 즐기지만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국제 테러리즘 때문에 이 전보기는 하이재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어포트 75는 좀 신선한 면이 있어요. 정해진 항로를 순조롭게 운항하던 전보 여객기 앞에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킨 조종사의 소형 자가용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조종사가 죽은 비행기는 이 전보기의 조종석을 치고 날아가지요. 조종석이 부서지자 기압 차이 때문에 기장이 바깥으로 튕겨서 나가버리고 또 부기장과 항법사도 죽고 맙니다. 하지만 전보기는 사고에도 아랑곳없이 자동 운항 장치로 정해진 항로를 날아가지요. 문제는 조종사 없이 착륙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베테랑 조종사 찰튼 헤스턴이 헬리콥터로 비행기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영화는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긴장 속에서 무사히 공항에 착륙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후에 에어포트 시리즈는 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버뮤다 삼각지대 바닷속에 빠져서 해상 패닉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콩코드기를 등장시켜서 새로운 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에어포트 시리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항공 참사를 그려서 70년대에 가장 성공적인 상업 영화 시리즈로 자리 잡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차 위에서 벌이는 활극이나 카체이스 이후에 헐리우드가 발견한 가장 새롭고 가장 박진감 넘치는 오락 액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항공사들은 우리 승무원들은 어떤 위기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런 선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이 영화의 비행기를 빌려줬죠. 하지만 이 에어포트 시리즈가 끝난 지 한 9년쯤 되었을 때였죠. 몇몇 항공사들은 더스틴 호프만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자, 궁금하시죠? 먼저 음악 듣고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레인맨 중에서 조니 클렉 앤 사부카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Scatterings of Africa. 아프리카 리듬의 노래 Scatterings of Africa, 영화 Rain Man 중에서 Johnny Clark and Sabuka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이 영화 Rain Man을 보면요. 레이먼, 더스틴 호프만과 찰리, 탐 크루즈가 LA로 가기 위해서 시카고 공항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자폐증 환자인 형 레이먼이 비행 공포증 현상을 보이면서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버팁니다. 화가 난 찰리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죠. 그러자 자폐증 환자긴 하지만 무엇이든 기억해내는 이 레이먼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페남 항공기의 사고 일지 데이터를 줄줄 외워댑니다. 그 정확성에 기가 질린 찰리가 화를 내면서 이 세상에 사고 안 난 항공사가 어디 있냐고 소리치죠. 그러자 레이먼은 이번에는 퀀타스 항공은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아주 얄미울 정도로 침착하게 얘기하죠. 두 사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동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항공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데다가 중동 게릴라에게 하이자킹돼서 곤욕을 치렀던 페남 항공사는 정말 죽을 맛이 됐죠. 그래서 유나이티드나 페남사는요, 이 레인맨을 기내에서 상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내 상영 영화 목록에서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페남사는 공중 분해에 대해서 다른 회사로 팔려버렸고요. 반면에 호주의 퀀타스사는요, 이 영화를 즐겨 틀면서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영화 Alive 중에서 아론 네빌이 부른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항공기 사고의 원인은 대개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기상재해, 그리고 테러리스트 같은 의도적인 공격, 또 정비불량 같은 비행기 자체의 결함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거대한 해일 앞에서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듯이 하늘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복이도 노환 비바람 앞에서는 글쎄요, 경류에 휩쓸리는 가랑잎에 불과하겠죠. 영화 Alive, 이것은 기상재해로 눈 덮인 산자락에 추락하게 된 여객기 생존자들의 실화를 영화로 다루고 있죠. 산기슭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반토막이 돼버립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살을 내는 듯한 혹한과 배고픔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을 참고 싸우다 보면 어쩌면 죽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유혹에 빠져듭니다. 생존자들은 추위와 기아 속에서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몇몇 생존자들은 운명과 싸우기 위해서 그 죽은 승객들의 살을 먹으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하지요. 이번에 우리나라 목포에서 일어난 항공기 참사, 이것도 악천후와 또 비행 요원들의 실수가 겹친 경우인데요. 사고 지점인 산기슭에서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마을로 내려간 생존자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스틴 호프만, 지나 데이비스, 앤디 가르시아 주연의 히어로도 이런 비행기 사고를 배경으로 시작되죠. 도시 근교, 강물에 여객기가 추락하고 우연히 그 앞을 고물 자동차를 타고 가던 더스틴 호프만이 승객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 하도 승객들이 애원하는 바람에 새 구두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비행기로 다가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합니다. 물론 직업상의 관심거리인 승객들의 지갑을 슬쩍하기도 하고요. 그의 직업은 크레딧 카드를 장물애비에게 팔아넘기는 도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구해준 앵커우먼 지나 데이비스는 인정이 넘치는 기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구해주고 사라진 이 정의의 사도를 방송을 통해서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영화 히어로 중에서 듣습니다. Heart of a Hero, 루서 벤드로스의 노래입니다. You're that much closer to heaven. Heaven, heaven knows the love we share. God wants us to care. Think of the world we'll be getting. Heart of a Hero, 영화 히어로 중에서 루서 밴드로스의 노래였습니다. 많은 인명을 구하고도 앞으로 나서지 않는 그 사람이 남긴 단서, 한짝의 구두입니다. 방송국에는 이 한짝의 구두를 들고 오는 사람으로 그만 가득 차버리게 되죠. 결국 더스틴 호프만에게서 나머지 한짝의 구두를 얻게 된 불황아, 앤디 가르시아가 바로 물음표의 사나이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세 사람이 얽히고 설키면서 매스컴의 기능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죠. 여러분, 그 영화 사상 최대의 비행 참사가 전개되는 영화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인명 경시 풍조라고 비판받았던 레니 할린의 다이하드2입니다. 이 영화는 액션이 볼만하긴 했지만요. 너무 끔찍했었죠. 테러리스트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동원해서 공항 관제탑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착륙을 하려는 비행기들에게 거짓 정보를 줍니다. 실제 고도보다도 3,400m를 더 높게. 그래서 아직 활주로까지는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던 여객기들이 활주로에 처박히고 말지요. 400명에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그 컴퓨터에 의존하는 자동 항법 장치가 점점 발달해서 그런지 비록 영화 속이긴 했지만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등골이 으쓱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실제 있었던 비행선 힌덴부르크의 대폭발에서부터 다이하드2의 고의적인 착륙 사고에 이르기까지 정말 인간의 태만과 사악한 의지는 인간의 하늘을 날아오르겠다는 그 꿈을 위축시켜버립니다. 글쎄요.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려고 했던 이카루스의 이룰 수 없는 꿈, 어쩔 수 없는 그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다이하드2에 삽입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방송이 안 나와서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한참 있어서야 다시 방송이 잡히더라고요. 그때 FM 영화 음악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아, 황홀해라. 방송이 안 나온다고 울기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었는데. 서울 동작구 상도 2동의 박희숙 양. 먼저요,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 편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주시기 전에는요, 그런 줄 그때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몰랐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저희 엔지니어가 하시는 말씀이 남산 송신기가 그때 좀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정말 죄송합니다. 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강유선 학생. 비디오와 극장 영화의 그 검열 기준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셨는데요. 그것은 심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장에서는 중학생이 본 영화도 비디오로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글씨가 가능한 것이죠. 자, 강원도 영월의 영월군 중동면에 계시는 김창섭 씨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슬픔의 제레미 중에서 제레미. 글래니스 오커너의 노래입니다. 글래니스 오코너가 부른 제레미, 영화 슬픔의 제레미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이혜진 씨, 충남 금산의 김대현 씨, 광주 화정 3동의 김은주 씨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하이텔로 이지은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대령의 아들과 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와 홍동식 PD는 이 노래로 인사 대신할게요. So long farewell. They tell us, but firmly they compel us to say goodbye. adieu, adieu to you and you and you.